힘을 내라고 말해줄래.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.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. 어, 나 평범한 소년걸.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me free.